보이지. 왠지 애교 넘쳐 보여. 너의 말투 하나하나가 너무 귀여워. 가끔 툴툴거릴 때마다 어린아이 같아 보여. 눈을 뗄 수가 없어. 눈을 뗄 수가 없어. I just wanna stay with you. Girl, you're glowing. 뭐든 너랑 같이 할게. 우리 같이 꿈꾸면 돼. I just wanna be with you. 빛이 나 보여. I shine for you, shine for me, baby.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너랑 함께 할래.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너랑 같이 걷고 싶어. Like an angel with no wings, got nowhere to rest, so where to go in. Yeah, 너만 보면 기분 좋아. 단점은 너 때문에 잠이 안 와. 같은 너의 미소 나 이래 알려줘 내 맘의 주소. I'm not trying to convince but I wait but your side to you need somebody. I just wanna stay with you.